맥기나라고 마. 내 전에 만나봤는데 그 영 바보 아이더라. 그 되게 들어봤는데 그 다 앞뒤 챙길 건 재고 챙길 건 다 챙기는 것 같더라. 그 좀 맥기나라 이렇게.